아직 내 마음 속을 태워 내려가네요. 여전히 네 품 안에 웃던 그날 그날에 멈춰 미소줘 보는 나 내일이 되면 꿈이 지나